들어 날이 그서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춤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자매님들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셔서 이 땅 축복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이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시간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앞에 주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세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고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혹시 이곳 가운데 무언가 붙잡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예배할 수 있을까? 나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라고 지금 이렇게 두리병거리며 그렇게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그저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그것에 응답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날 붙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주소서 찬양받아주소서 찬양받아주소서 주님 찬양받아주소서 아바아버지 지는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바아버지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말을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한마디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니, 이 말도 안 나오시면 그냥 소리내서 우셔도 좋습니다. 주님 그 기도와 그 마음들이 이미 아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고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소망이기에, 주님이 주신 위로와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 앞에 예비하며 경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 주님 임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추위에 이렇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무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기를 바랍니다. 이 분위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온 우리 이 주의 형제 자매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자리를 이렇게 비어 있는 데를 좀 이렇게 모아서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앉을 수 있도록. 주님 나라 가면 다 만나는 형제 자매들은요. 그때 이렇게 제 때문에 못 앉았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바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큰 삶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지금 저 밖에서 이렇게 지금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알면 오늘 이게 설교 그냥 여기서 땡칠 수 있는데. 아는데 뭐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죠? 더 찬양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고. 그죠? 뭘까요? 가장 큰 차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야, 미치겠네, 진짜 이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걸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내가 시비 거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먹어야 되고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다 똑같아요. 요번 방학 때 우리 집에 이제 큰애가 김아람이라고 그러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둘째가 이제 김하준이라고 해서 중학교 올라가요. 근데 얘 둘째를 삼촌 집에 보내버렸어요. 셋째, 내 동생 집에. 내 동생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굉장히 잘 갖춰요. 그래서 둘이 집에 있어봤자 남자 둘이 시끄럽고 일단 선한 게 나온 수가 없, 안 나오고 부모를 대적할 때나 하나 될 뿐이지 딴 때는 다 나눠지고 이걸 띄워놓는 게 좋다 그래서 한 해는 이제 고등학교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되고 둘 다 보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하지만 어쩔 수 없고 한 놈을 꽂혀서 보냈어요. 가라! 방학 동안 열심히 하는 걸로 대신 다른 데 너 놀게 해주겠다 해서 갔어요. 그리고 왔는데 일주일을 이제 하고 왔는데 그 삼촌이 얼마나 무서운 삼촌이냐면 아침 9시부터 2시간 공부 가르치고 도서관 가서 7시간 분량을 내주고 끝나고 점검하고 못하면 죽이는 삼촌이에요. 하루에 매일 단어 200개씩 영어 내놓고 3개 이상 틀리면 전체 다 시험 보고 3개 틀리면 틀린 것만 봐요. 그러니까 틀린 것만 봐봤자 3개잖아. 살벌한 삼촌이 일단 그 삼촌은 무서운 삼촌이에요. 딱 가면 찍소리 못해요. 말도 깔아요. 해. 200개. 뭐 이러니까 약간 기겁을 하죠. 일주일 딱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난타를 볼 수 있는 티켓이 생겨서 아까워서 난타 보고 화요일부터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하루 놀았잖아요. 노니까 얘가 하루 이제 노니까 와 하고 와서 난타 보고 집에 딱 들어온 순간에 뭐에 눌리냐면 내일 가서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이제 나오니까 집에 들어오면서 이 무거운 얽매기 신지어 무거운 짐을 들고 와서 얘가 딱 들어오자마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니? 공부가 인생이 전부니? 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루 놀게 해줬는데 하루 놀게 해줬잖아요. 6일 할 거 하루 놀게 해줬는데 이게 은혜를 주면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이 은혜 이 노는 거에 빠졌어. 이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징징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니까 엄마한테 이 말도 못해 뭐냐면서 엄마는 뭐 그러면 좋겠어 이 눌려온 거죠. 딱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걸렸어요. 들어와 그랬어요. 공부하지 마. 하기 싫어? 하지 마. 학교 때려쳐. 됐지? 아,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야 이 새끼야. 그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가 그 말이야. 뭘 네가 말한 것도 네가 몰라 그 말이야 임마. 인생이 뭐냐고? 그게 인생이야. 알았어? 인생은 아주 간단해. 몸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고 정신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망하려면 아담 할아버지한테 원망해. 선악과를 처먹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절정난 거야. 안 그래요? 우리 절정났잖아요. 끝났어요. 어쩌라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라고 여러분들.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 거고 이렇게 절망뿐이야. 그 절망뿐이에요. 절망뿐이야. 몰라? 해. 안 하면 아, 꼭 이렇게 협박을 해. 협박이 아니야 이 새끼야. 하지 마. 아빠처럼 하지 마. 때려쳐.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 때려쳤거든요. 4학년 때 때려쳤어요. 고등학교 2학년 적용 꼬치했어요. 그리고 30살에 머리 다 빠지고 학교 들어갔어요. 알았어요? 인생이 뭐냐고? 인생이 뭐냐고? 아빠가 그때 이게 뭐야 하고 손을 놨더니 나중에 못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빠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니야? 아빠 시대는 아르바이트가 많지도 않았다. 아빠가 얼마나 무능적함을 그때 알았다.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실력이 안 되고 직장을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받지는 않고 냉방에서 밥을 굶고 있는데 먹고 살 실력이 없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니야. 준비되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때 배웠다 그랬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생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그때 30살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다 그랬어. 그렇게 가 인생을. 5년 넓고 10년 박사하고 머리 빠지고 대학 가. 됐어? 아니면 5년 하고 이게 가.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죠? 어쩌라고. 밥 안 먹으면 죽는데 어쩌라고 밥 먹어야지. 어쩌라고. 그게 인생이야. 박아도, 단 아빠가 당해서 너는 찬찬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쫓아가기를 원했지만, 너가 그게 싫다면 대가를 치러야지, 뭐. 대가 치러, 새끼야. 그랬더니, 한 달 말이, 아니, 아빠 이렇게 힘들다 말도 못해, 나는. 못해! 못해. 너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짜증나 안 나? 짜증나. 나도 네가 징징대는 거 짜증나. 똑같은 거야. 똑같아. 인생이 이거 뭐야. 이건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렇게 말하는 거나 내가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돼. 병신아.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이 듣기 싫으면 너도 그 말을 하지 마 그랬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했어요. 인생. 이해되세요? 오늘 여기 직장 생활해서 뭐 하고 난 상사한테 뭐 욕 먹고 뭐 지금 뭐 인생 꿀꿀하고 지금 막 수시 넣고 뭐 수능 뭐 대학 들어가고 뭐 점수는 안 되고 2점만 더 맞을 걸 몇 점만 더 맞을 걸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지랄들 떨지 마세요. 지랄들 떨지 마요. 알았어요? 지랄 떨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래서 뭘로 가냐면 어떻게든지 더 돈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 잘 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영광을 누리는 게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우리는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안에 우리가 중간에 하나 팍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예수 믿는 거다. 뭐 말장난 아닌 줄 아세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개떡같이 살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님만으로 소망을 담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부름받은 자들,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걸로 살아가는 걸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순도를 따져요 여러분? 왜 순도를 따질까요? 100%? 50%? 10%를 왜 따질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얼마큼 붙잡고 있느냐가 그게 100%냐 50%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너진 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가 쉬운 게 어딨냐 그랬어요. 어딨냐? 어른들 나가서 직장생활, 아침부터 밤까지 직장생활 한다 이놈만 시켜. 너는 방학이라도 있지 어른들 휴가 일주일이야. 3박 4일. 그리고 362일 동안 일해 새끼야. 그잖아요 그죠? 산다는 게 쉬워요? 그럼 백수가 좋아요 여러분? 아니잖아. 그게 인생이야 너에게. 줘. 어쩔 수 없어 우리 인생 속에. 그런데 네 마인드가 뭐냐면, 네 마인드가 내 인생은 뭐래, 나는 왜 이렇게 징징대기 시작하면 네 마인드가 틀어져서 거기서 네가 죽는 거고 거기서 네가 망하는 거라고 했어. 그게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까?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을 나를 선택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느낄 텐데,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환경을 보고 징징대니 예수님께 볼, 예수님 오는 거를 여러분이 맛볼 새도 없고 그 징징으로 징징대다가 징징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징이야 나. 얼마나 기도가 징징대인지 몰라요. 난 기도할 때 가서 듣고 싶어 이렇게 해요. 가서 뭐라고 하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러고, 그럼 가서 십자가 팍 하나 찍고 가고 싶어. 진짜 왜 그렇게 징징대지 몰라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습니다. 난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난 주님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징징이고 삶도 징징이고 신앙생활도 징징이에요. 이것도 지금 징징될 거예요. 난 왜 골목에 앉았고 다리가 절고 있고, 내가 뭐 늦고 싶었는데 나 직장이니까 늦었지. 징징대지 마세요. 마이크 나는 왜 구독지에 안 들리니까, 구독지가 원래 안 들리는 거예요. 구독지에 앉으면 안 들리는 줄 알고 듣는 거예요. 그냥 바로 통바로 딱 듣고 아멘하고 가면 아멘이 돼요 그냥. 알았어요? 오늘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삶의 이 오늘 이 우리 본문에는 세례요한을 죽이는 장면에서 헤롯이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헤롯은 아무튼 나쁜 놈이잖아요. 성경을 안 보시는군요. 헤롯은 나쁜 놈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나쁜 놈이라고 했으니까 나쁜 놈이에요 일단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헤롯 대왕 첫 번째 예수님 오실 땐 그 헤롯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시잖아요. 두 살 이래 싹 죽여버리고. 얘는 무지하게 성격이 무섭고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그냥 나쁜 놈인 줄 아세요 그냥. 악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나온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헤롯은 자식이에요. 헤롯 안디바란 자식이에요. 예수님 올 때 그 헤롯이 아니에요. 이 자식인데, 이 자식이 뭐냐면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정확한 뜻은 어느 지역의 4분의 1을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팔레스틴에 이 나눠지는 3분의 1만 세 지역으로 나왔어요. 그 외에 갈릴리 지역을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죄를 지었냐면, 물론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특별히 오늘 요한이 지적한 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안 되는 거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세례요한이 가서 지적한 거예요. 그걸 지적하자 옥에 가두고, 이것을 옥에 가둔 걸 지적을 당하자 이 헤롯 안디바보다 더 여자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마음을 먹으면. 그죠?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무섭잖아요. 그건 헤로디아가 도끼를 품고 어떤 일을 하냐면, 헤롯 안디바 생일날 그의 딸이 살로메가 춤을 춘 거를 춤을 열심히 춰서 환심을 산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무슨 소론을 들어줄까 했을 때 바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세례요한을 죽이게 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듣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 이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헤롯 안디바는 굉장히 나쁜 사람 같아요.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런가? 자, 보세요.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절. 여러분 보기만 하면 돼요. 자, 1절 그때 분부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그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자, 지금 헤롯이 뭐라고 안디바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역사와 이적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헤롯이다 이런 거예요. 그는 헤롯이 아니고 헤롯이. 여러분도 그게 받아들인 것도 뭐야?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요한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예수님의 일하신 걸 보면서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헤롯 안에서 세례요한에게 봤던 어떤 영적인 느낌, 그 거룩함을 예수님 앞에서 동일하게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건 세례요한이 다시 부활했다고 느낄 만큼 여러분 이건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느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에 대한 그 느낌을 예수님이 느꼈다는 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앞서 보낸 자니까 같은 영적인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감지했다는 것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괜찮잖아요. 여러분은 감지 잘 못하잖아요. 이단과 아닌 걸 차이를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고 헷가닥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다. 근데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어? 같아. 그걸 느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례요한이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보다 나아요. 사두개인들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헤로디아가 이 살림의 침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때 헤롯이 근심을 해요. 9절 봐요. 14장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노예요. 이 근심이 그냥 근심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그 사람 대중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 근심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20절.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어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자, 헤로디아가 원래 죽이려고 마음먹었죠. 근데 왜 못 죽였어요?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이해되세요? 지금 세례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어요. 헤롯이가 죽이라고 죽이다 안 죽인 건 뭐냐면 그 애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민하는 거예요.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 이 말을 갖고 사랑해서 취했지만 번민하고 옥에 가둬서 왕으로 가뒀지만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번민. 번민하고 있어요. 적어도 거룩한 걸 알고 있고 두려운 걸 알고 있고 떨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 아빠와 좀 달라요 느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세례요한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살로메의 춤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리냐면 어쩔 수 없이 딱 올가매고 죽이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거기에 지금 헤롯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더 나가서 보세요. 자, 누가복음 9장 8절 9절. 그래서 이 8절 9절 할 때 이게 성경 싹싹싹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좋긴 좋네요. 자, 8절 9절.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그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이 사람이 누군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보고자 하다가 단편적인 한번 보고자 이런 것이 이런 단어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봤으면 하는 계속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인데 어쩔 수 없이 사랑해서 그 헤로디아의 꼬심에 빠져서 세례요한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 느낌 속에 그 거룩함과 두려움을 알고 있어서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야, 세례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그럴 만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고 부활을 알고 있고 그리고 번민하고 마음이 여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한 시대의 군주라면 괜찮은 군주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하다 보면 또 하다보면 죽일 수 있지만 그 시대의 거룩한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돼요? 만나보고 싶고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그런다면 괜찮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괜찮지요? 이 정도면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라면 예수님 만나서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부르면 안 가요? 안 가? 그때 죄 졌잖아? 이렇게 말해요? 아, 그때 내가 지금 난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지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어 해요. 부활도 있어요. 종교심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심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가서 좀 만져주고 해서 어떻게 변화시켜주라.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래요. 들으시고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안 갔단 말이에요, 아예. 아예 안 갔어요. 왜요?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누가복음 13장 찾아보세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13장 31, 32절. 자, 곧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서 여기를 떠났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번엔 죽이려고 그러죠. 그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히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이 헤롯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8, 9절. 23장 8, 9절. 헤롯이 매우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오래였잖아요. 그죠? 아까 마태복음 14장부터 지금 그 오래됐잖아요.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그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건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 갖고 있는 이 종교심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상과 여러분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했죠.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다 떨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것 때문에 거룩했고 그걸 입으려고 했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도 똑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란 그리스도인이란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교심들, 그런 걸로 나온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내가 얼마큼 가지고 누리고 행하는 그걸 목적으로 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병들어 있고 꺾여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볼까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마태복음 14장 다시 돌아가세요. 난 이 마태복음 14장을 볼 때마다 신앙이 뭔지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앞서와서 그의 인생 속에 광야에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의 생은 짧았어요. 그리고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주님께 모든 걸 앞서간 그렇게 진짜 엘리야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한 시대를 쓸고 갔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역했다면 그 말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엘리야처럼 불병물을 타고 가던가, 예? 뭔가 이렇게 가야 돼. 물줄기가 쏟아서 올라가던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죽는 장면이 뭐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왕한테. 당신 아내 취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이 말로 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가죠? 뭔 말인지. 뭔가 그게 어쨌다고 잘못한 거 아니야. 만약 오늘날 어떤 장관이 바람을 폈어요. 아내 말고 여자를 한 명, 두 명, 세 명을 뒀어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가서 그걸 알고 와서 장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첩을 듣고 바람을 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회개 안 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옥에 갇혔어요. 장관에게. 이게 뭐 이런 놈이 가도 명예훼손죄 감옥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 장관 욕해요? 저 욕할래요? 장관 욕할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저 욕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당장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설교를 할 것이 왜 장관을 찾아가서 바람피는 앞에다 그걸 지적해? 안 그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증거하면 됐지, 회개시키면 됐지, 뭐 회로까지 찾아가서 네 마누라 구한 거 잘못이야, 뭐 이런 걸 지적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옥에 가도 병신 아니에요? 오늘 식으로 오면 이런 식이 온단 말이야. 저 광야에서 살던 꼴통이더니, 응? 저 왕까지 찾아가. 왕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능력 있고 힘이 있는데, 응?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이건 헤롯은 유대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니까, 저건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바람핀 게 어쨌다고요. 그거 찾아가서, 저 꼴통 아니야? 또 한 가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거 세례요한 좀 유명해지더니 사람들이 따르고 거룩하고 하니까 이제 배는 게 없구나. 왕까지 찾아가서 바람 핀다 안 핀다 지랄 떨고 있구나. 병신 아니야 저거. 그럼 왜 가? 이게 평가할 거란 말이야. 실제 평가가. 예?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앞서버린 자가 죽으려면 예수님의 길을 앞서가다가 죽어야지. 왜 헤롯에 가서 마누라가 어쨌니 저쨌니 하고 가냔 말이에요. 욕 안 먹을 것 같냐고요. 욕 먹는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무서워진데. 전 저놈의 영상 무서워 죽겠어요, 저거. 응? 저 영상이 없을 때는 막 욕하고 지랄하고 막 다 해도 사람들이 욕했다면서요, 그럼. 아니? 땡이에요? 잘못 들었나 보지? 요즘은요, 나도 모르게 했는데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있잖아요, 딱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어요. 저거, 무서워요, 저거. 안 그러겠냐고요.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되지. 더 나가서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 응?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난자 중에 이만큼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와 같은 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이면 엘리야처럼 불병거가 있어야 되죠. 불병거. 이왕이면 샥하잖아. 예수님 자기는 구름 타고 승천하고 자기 앞서간 자는 구름을 안 타라도 뭐 작대기나 타고 승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시켰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이 살로메는요, 샬롬에서 나온 단어예요. 샬롬 알죠? 평화, 화평. 화평이란 이름을 뜻을 가진 이 망할놈의 기집애가. 여기서 헤롯의 눈에 들 만큼 춤을 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것은요, 헤롯이 너의 손을 다 들어주자고 흡족하게 한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진짜 특별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영화 보셨죠? 이쪽 지방, 알잖아요. 이때부터 나온 배꼽티가 여기서 유행했잖아요. 다. 짰는데 관능적인 춤을 췄다는 거예요. 섹시한 춤. 헤롯이 뿅간 춤. 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진짜 뿅간 춤을 춰서 남자들 침을 다 흘리게 놓고 나서 그리고 뿅 가서 야! 네 손 들어줄게 하고 홀려서 누굴 죽이냐면 헤롯을 죽이게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난 진짜 열받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만약 순교하는데 그냥 너 예수 믿어 믿어 믿어요 대만에 오프세요 빵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순교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어떤 섹시한 여자가 막 춤추다가 막 춤추고 있다가 그래서 네 손이 뭐였지? 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빵 윽 하면 이런 머리 이게 순교 이런 아무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목사가 가 죽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죽어도 주님 나라 증거하면서 죽어야지 남의 결혼 문제 관여했고 죽어도 가만히 있다고 세례요한은 옥에 있다가 벼랑가 그날 생일날인데 보통 생일날은 안 죽이잖아요. 방면을 해도 생일날 좋게 있다가 뭐 생일이니까 음식도 좋은 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 헤롯 대왕이 헤롯의 뭐 생일이니까 뭐 떡도 왔을 거 아니에요. 떡 먹고 있는데 벼랑가 너 나와 근데 목 탁 펴갖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기집애 숨을 통해서 한 시대를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죽음을 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명분도 남의 결혼식 문제고 신앙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막 끌려가는데 저분이 확실한 분이야 이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남의 결혼식 문제 결혼 문제에 들어갔다가 죽어도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만약 이렇게 오늘날 죽었다면 이 사람은 개죽음이에요 여러분. 한 시대를 앞서간 자라고 보겠어요? 한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만한 죽음이냐고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시대 왕 헤롯, 한 시대 왕 헤롯, 왕 헤롯 한 시대 왕이에요. 왕인데 종교심도 있어요. 거룩하고 두려운 것도 알아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거긴 이기심이 있어요. 잔머리는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예수님 그 사람을 떠나는 거에 떠나.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앞서갔던 자, 한 시대 인생을 드렸던 자, 태어날 때부터 성녀로 태어나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는데 제사장 일을 못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모으면서 하나님을 앞서가서 앞서 행하다가 결국 어떤 한 기집애 이런 걸로 죽어버린 그 죽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기 지금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젊은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 여러분 참 감사해요. 여러분 시비 거는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예배하러 나온 것을 난 소망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욕 먹도록 계속 나오세요. 여러분이 사라지는 순간 소망은 사라지니까.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왜 나왔냐고요. 왜 예배 드리냐고요. 찬양할 때 벌떡벌떡 잘 일어나잖아요. 손도 잘 들잖아요. 막 기도했더니 기도가 난리예요. 막 와우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진짜 열심히 기도하라고요. 왜 기도해요?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목적이 뭐냐고요 인생에? 뽐나게 살려면 헤롯처럼 사는 게 뽐나요. 종교심도 있고 왕이 됐고 뽐나잖아요. 아니라고요 이거 신앙인이. 이게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신앙인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죽든 개죽음을 당하든 내 인생대로 가지 않던 하나님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럴 수 있어요. 예? 진짜 개망신을 당할 수 있고요. 내 일대로 풀리지 않고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성실해 했는데 직장은 안 되고 대학은 떨어지고 집안은 안 되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이 스토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 말로 살아가는 싸움을 하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든 저렇게 죽든 간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말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에요. 헤롯은 종교심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고 두려워할 줄 알지만 그 중심은 예수님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겉보기에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상은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 중심이 바라야 내가 왕이 돼도 괜찮은 거고 내가 낮아져도 괜찮은 거예요. 중심이 틀리면 왕이 되면 더 무서운 왕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원망하다 간단 말이에요. 원망하다가 제가요 지난주에 기가 막힌 실수를 하나 했어요. 진짜 목사 돼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했어요. 지난주에 첫 예배를 마커스 시작 첫 예배는 한 해를 꿈꾸면서 드린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을 갖고 설교한 다음에 이 온 청년들이 너무나 기뻐서 축도를 하는데 축도는 보통 두 가지로 해요. 그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어쩌저쩌저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렇게 하구나. 오늘 어쩌고저쩌고 여기 나온 주의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곧이 앞뒤로 가는 걸 해요. 가끔가다 특별할 때 제가 앞에다 그 말을 하는데 보통 거기 할 때 그걸 집중하는데 이게 다 집중하다가 순간적으로 깜빡 놓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금이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온 자들에게 한순간 순간적으로 내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했나? 이상하게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다가 내가 했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하고 있는데 막 짧은 시간에 막 설교 같으면 하다가 잊어먹으면 이 말 저 말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여유가 있는데 이거는 축도가 지금 가고 있는데 했으니까 물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인 번호 하려고 그러면 다 눈 감고 있고 빨리 결정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했겠지?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딱 빼버리고 영토 있을지어다 그리고 딱 하고 착 하고 내려가는데 순간 저만큼 내려갔더니 안 했잖아.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취소 취소 이럴 수 없고 내려가서 사목수한테 야 나는 그거 불평하지 했더니 안 했습니다. 아 여태까지 축도에서 실수한 게 처음이에요. 목사 안수 받자마자 그때 축도해도 실수를 안 했거든요. 이게 2011년도 하늘 시작 축도를 내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방송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다 모르는데 저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저기 마커스 만났어. 야 저기 마커스 그냥 그거 잘라버려 잘라버려. 사람들이 축도가 잘렸는데 그럼 예 방송상 잘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자를까 하다가 안 잘랐어요. 나중에 보세요. 걷다가 축도가 이상하네요. 죽여버릴 거야. 죽인다 그냥. 축도가 이상합니다. 쓴 사람의 그 밑에는 글은 없지만 내 말로 샹놈의 새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꼭 틀린 것만 보냐? 은혜 받은 건 안 보고 좋다. 그 말을 생각하면서 쓰세요. 근데 내가 그걸 왜 안 지은 줄 아세요? 왜 허물을 안 지은 줄 아세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내 안에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내 실수가 영상에 찍혀 나오는 듯이 내 이 땅의 삶이 천국에 가면 그대로 나오겠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살아온 삶, 내가 바라본 삶, 내가 붙잡은 삶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영상에 찍혀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는 실수 안 하냐?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바라봤니? 그 어려움 속에 나만 중심으로 삼았니? 나만 소망으로 살았니? 내 가진 은혜만 붙잡았니? 어떻게 사는 읽을 때 해놓같이 잔깨 부리고 다른 걸 추구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상이 나온다면 진짜 부끄럽겠구나. 그렇게 살지 않겠구나. 내보냈어요. 저걸 볼 때마다 남들 시도를 할 때마다 여기서는 실수해도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사람들 눈에는 세례요한처럼 개죽음 당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해 믿을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주님 눈으로는 너야말로 나 바라봤고 나만 바라봤고 나만 갖고 이 땅에 살아갔다는 그 칭찬을 받아야겠구나.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은 뭘 꿈꾸십니까? 여러분 뭘 꿈꾸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다 돈 잡을 수 없습니다. 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대로 가는 겁니다. 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하늘나라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이 땅에서 주님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만을 바라야 되고 주님만이 목적이고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한 거예요. 헤롯처럼 이 왕으로서 승리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 여우! 치명적이잖아요. 간사한놈이라는 거예요. 간사한놈. 필요할 때 나를 이용한 놈, 이적을 볼 때만 보고 자는 놈, 마음에 들면 죽이고 자는 이 나쁜 놈, 간사한 놈. 하나님 앞에 간사하게 살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에? 하나님 앞에 원할 때만 나오고 마음대로 들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는 간사한 신앙 갖지 마세요. 저도 세례요한은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11장 7절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길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기로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버려놓으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을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개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면 복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왕궁입니까? 갈대입니까?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목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으세요. 이런 칭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너는 이 땅에서 나만 바라본 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인정과 칭찬이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 세상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 한 해 살아갈 때 이 젊은이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통해서 그래서 승리하며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도 제목이 예수님만 붙잡지 않고 한다면 그것이 중언부언이요 흩어지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나의 삶을 아십니다. 주님, 난 주님만 지금 바라봅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신앙 만들어달라고, 주님만이 올 한 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여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시골을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 주인 되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뜻대로 인생이 간다 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받는 법, 주님의 인정한 법, 주님만 바라보는 삶의 삶에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비참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섰을 때에는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인정받을 삶의 흔적이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올 한 해 주님만 붙잡는 삶의 흔적이 이들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터전 위에 흔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이 다 다릅니다. 소망도 다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낙담하는 일들과 그들이 이 땅에 소망하는 일들이 각자 주신 달란트와 삶의 환경은 다르고 있지만 동일한 건 한 가지, 주님만으로 주님을 통해서만 이들이 받기 원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다음 세대 일꾼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중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이들의 인생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보여서 낙담하다 무너지고 아파하는 주의 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고 붙잡고 일어날 때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힘으로 이름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헌금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헌금할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마음을 꼭 품고 해야 됩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에 같이 예배 가운데 표현하는 게 헌금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면서 주 앞에 예물 드릴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씻어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의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과 근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길 이 시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이 땅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아니 한순간의 우리의 삶이라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위의 삶이라 나의 모든 어둠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이로 나의 맘과 영혼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위의 살리라 나의 모든 어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듯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나의 맘과 영혼 주시는 마음대로 또 기도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것 갑시다.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과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인터넷과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뱉는 말 한마디 속에서 또 내가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만나는 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길 원한다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아니 내가 하나님 빛되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주님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하나님 내가 편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위한 말들을 하나님 거짓말들을 그리고 남을 욕하는 말들을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말들을 오늘도 얼마나 많이 내뱉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아는데도 잊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드는 말씀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복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 속에 함께 하시며 나의 삶 속에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호흡이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여서 나의 즐거움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면서도 오늘도 그 안에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복종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땅의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는 그 말씀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너무나 작은 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가 타이밍실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좌우를 내야 아파하고 우리 자신의 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지는 무릎 꿇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으면 용서하여 주셨거든. 하나님 우리가 더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하나님 이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음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들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남들에게 떠맡기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른 세대를 우리 어느 세대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형식이 조금 달라지셨으리라 느끼셨을 겁니다. 이전과 좀 다른 예배들을 앞으로 계속 드릴 겁니다. 예배의 형식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예배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더욱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크게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이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삶 속에 주의 영광 채우 합시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 염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묵상하며 의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위에 아낌없이 이 땅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우리 함성과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아멘. 네.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